남조선 인터넷도 신문 이데일리에 의하면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이 특수부대를 우리 측 지역에 은밀히 침투시킬 수 있게 개조한 전술수송기를 공군에 배비했습니다. 또한 괴뢰들은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서 거둬들인 막대한 혈세를 미국 상전에게 섬겨바치면서 관련 장비들을 들여다 C-130H 수송기 9대를 특수작전용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. 호전광들은 이 수송기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참수작전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. 괴뢰들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괴뢰 육군과 공군의 대형 다목적 수송 직송기 CH-47D 및 HH-47D 직송기들도 개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